세계 여러 나라의 통신 방송 신문들이 10일 박근혜 6도의 파면이 결정된 데 대해서 일제히 긴급 소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중국의 신화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신들은 남조선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년의 탄핵을 선고한 데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중국의 중앙텔레비전 방송은 중요 보도를 미국의 CNN 방송, 영국의 BBC 방송, 일본의 NHK 방송은 정기 보도를 중지하고 박근혜 6도의 탄핵이 선고되는 과정을 실황 중계했습니다. 카타르의 알자지라 위성텔레비전 방송, 튀르키예의 N 텔레비전 방송, 미국 신문들인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영국 신문들인 가디언, 텔레그라프, 파이낸셜 타임스도 박근혜의 탄핵 선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신문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박근혜 탄핵 결정이 내려진 소식을 신속히 올렸으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역도년이 파면당한 소식을 호외로 보도했습니다.